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때를 기억해. 예전에 아름다웠던 그때를 기억해. 너와 나 행복했었던 날들만 추억해. 네가 아프고 싶어. 기다려봐도 아무리 기도해봐도 우리는